Conversation 3. Please listen to the dialogue. 커피는 제가 살게요. 어디로 갈까요? 저기 건너편에 카페가 있네요. 뭐 드시겠어요? 나는 유자차 주세요. 무슨 차가 맛있어요? 인삼차 한번 마셔볼래요? 그럼 그거 주세요. 저는 커피 주세요. 저도요. Please repeat each phrase. 제가 살게요. 커피는 제가 살게요.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카페가 있네요. 건너편에 카페가 있네요. 저기 건너편에 카페가 있네요. 드시겠어요? 뭐 드시겠어요? 주세요. 유자차 주세요. 나는 유자차 주세요. 맛있어요? 차가 맛있어요? 무슨 차가 맛있어요? 마셔볼래요? 한번 마셔볼래요? 인삼차 한번 마셔볼래요? 주세요. 그거 주세요. 그럼 그거 주세요. 커피 주세요. 저는 커피 주세요. 저도요.